경연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원사 교수 박사인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연구사 리호경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5일 권위를 영존에 환을 보내셨습니다.